또박또박 이야기. 말썽꾸러기 밀리의 빙글빙글 눈. 글 마릴린 맥라플린. 그림 레오니 쉐링. 등장인물 수잔. 밀리의 허풍을 싫어하지만 실은 가장 친한 친구예요. 남동생 빌리를 잘 챙기는 자상한 누나이지요. 밀리, 허풍이 심한 말썽꾸러기 소녀예요. 상상 못할 재치와 유머로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키지요. 빌리, 밀리와 함께 노는 일이 가장 즐거운 수잔의 남동생이에요. 매번 밀리의 말에 속아 넘어갔지요. 세실, 학교와 동네에서 알아주는 악동 세실은 매번 밀리와 부딪히며 경쟁을 벌여요. 천방지축 말썽꾸러기 밀리는 악동 세실과 눈싸움을 벌여요. 하지만 선생님이 넘어지는 바람에 눈을 돌린 밀리가 지고 말지요. 밀리는 이제 벌칙으로 요조 숙녀가 되어야 해요. 말썽꾸러기 밀리가 요조 숙녀가 되다니 상상도 할 수 없지요. 앞으로 밀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썽꾸러기 밀리가 간식 시간에 맞춰 우리 집에 왔어요. 나와 내 동생 빌리는 이제 막 푸딩을 먹으려는 찰나였지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잼 푸딩이었어요. 저기 봐! 천장에 유령이 있다! 밀리가 소리쳤어요. 빌리와 나는 고개를 들고 위를 쳐다보았어요. 하지만 천장 어디에도 유령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고개를 내려보니 푸딩이 없어졌지 뭐예요. 누나, 푸딩이 사라졌어. 빌리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유령이 푸딩을 삼켜버렸지. 밀리가 입맛을 다시며 말했어요. 거짓말. 빌리, 잘 봐. 밀리가 우리 푸딩을 먹어버린 거야. 잼으로 범벅이 된 얼굴 좀 보라고. 저게 확실한 증거야. 숟가락도 없이 순식간에 먹어치우느라 입 주변에 묻힌 거야. 그럼 누나, 유령은 없다는 거네? 빌리는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어이가 없다는 듯 빌리를 쳐다보고 밀리를 향해 말했어요. 밀리, 다른 사람이 푸딩을 몰래 먹는 건 잘못이야. 나건 상관없어. 난 항상 말썽꾸러기 밀리잖아. 내 앞에 있는 건 모두 먹어치울 거야. 어제는 아기 27명이나 먹어치웠지. 그건 아기 모양 젤리를 말하는 거야. 나는 빌리가 정말로 믿을까 봐 얼른 덧붙였어요. 그리고 그 젤리도 내 거였어. 원래 밀리는 하나만 먹기로 했었다고. 나는 밀리를 흘겨보며 말했어요. 대신 내 정어리 샌드위치를 주었잖아. 밀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답했어요. 난 정어리가 들어있는 샌드위치는 먹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런데 밀리, 너 주머니 속에 있는 거 그거 어제 그 정어리 샌드위치 아니니? 우, 이제 밀리 너하고는 말도 하지 않을 거야. 이리 와, 빌리. 우리 땅굴로 가자. 나와 빌리는 땅굴 속으로 들어가서 앉았어요. 땅굴은 빌리와 나의 비밀 장소예요. 빌리가 작은 삽으로 판 땅굴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비밀로 했지요. 우리와 가장 친한 밀리만 땅굴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악동 세실은 절대 모르지요. 밀리도 따라 나왔지만 나와 빌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밀리는 땅굴 옆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 음으로만 계속 부르는 밀리의 노래는 정말 듣기 힘들 정도였어요. 수잔은 푸딩이 없다네. 빌리도 푸딩이 없다네. 꿀꺽 그 없네. 사라진 푸딩. 수잔이 화났네. 그러자 밀리의 노래가 마음에 든 빌리는 땅굴 밖으로 뛰어나가더니 노래를 따라 부르며 춤을 추었어요. 수잔은 푸딩이 없다네. 빌리도 푸딩이 없다네. 꿀꺽 끝. 없네. 사라진 푸딩 수잔이 화났네. 너희를 보고 있으니 차라리 눈을 감고 말겠어. 그리고 너희가 없는 걸로 생각할 테야. 나는 눈을 꼭 감았어요. 하지만 누나, 난 여기 있는 걸. 빌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듯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어요. 그냥 둬, 빌리. 수잔은 눈을 감고 있는 편이 나을 거야. 만약 재채기를 하면 큰일 날 테니까. 빌리가 말했어요. 재채기를 하면 큰일 난다니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나는 빌리와 말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 없었어요. 그저 눈을 꼭 감고 빌리가 물어보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지요. 다행히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궁금해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고추사쟁이 밀리가 참지 못하고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거든요. 만약 눈을 뜬 채로 재채기라면 눈알이 튀어나와 버릴 거야. 밀리는 두 손을 번쩍 들며 소리쳐 빌리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겁을 먹은 빌리가 땅굴로 뛰어들며 내 몸을 꼭 끌어안았어요. 나는 깜짝 놀라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그대로 있었어요. 누나, 누나, 누나, 방금 얘기 들었어? 정말로 그렇게 될까? 빌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바보 같긴, 눈알이 어떻게 튀어나오니? 눈알은 그대로 제자리에 있을 거야. 나는 빌리를 안심시키며 말했어요. 하지만 내 눈알은 튀어나왔었다고. 밀리가 우리를 향해 소리쳤지요. 나는 천천히 돌아서서 밀리를 바라보았어요. 밀리와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했지만 얼굴도 마주치지 않기로 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내가 관심을 보이자 밀리는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더니 어깨를 으쓱이며 땅골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옆집 고양이 요요도 밀리 이야기를 듣고 싶은 듯 밀리의 곁에 자리를 잡았지요. 요요는 오늘 하루 종일 밀리를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지난 토요일 아침 10시쯤 일이야. 그때 나는 새로 산 시계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재채기를 하자마자 눈알이 튀어나가 버리는 거야. 그리고는 탁구공처럼 벽과 상자에 튕기더니 내 괴물 털신라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지. 빌리, 밀리한테 말해. 정말 눈이 튀어나와 방을 돌아다녔으면 눈알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볼 수 있었냐고 말이야. 눈알이 빠져서 없는데 어떻게 볼 수 있니? 이제 밀리도 할 말이 없었겠죠? 나는 밀리를 비웃으며 큰 소리로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밀리는 전혀 기죽지 않고 대답했어요. 탁탁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거든. 그러자 빌리는 정말로 겁을 먹고 속삭였어요.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물어봐, 누나. 너무 끔찍해. 누가 묻지 않아도 밀리는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누나를 집어넣을 때는 앞이 빙글빙글 돌아서 제대로 보일 때까지 옆돌기를 해야 했어. 그 덕분에 난 눈이 빙빙 도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됐지. 밀리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정말? 누나, 누나가 좀 물어봐. 빌리가 벌벌 떨며 말했어요. 좋아, 빌리. 다시 밀리에게 말을 할게. 하지만 잠깐뿐이야. 나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대답하고 밀리를 쳐다보았어요. 그럼 밀리, 내게 특별한 능력이 생겼다는 것을 어떻게 믿지? 이것 좀 봐. 나는 고양이 요요를 노려보는 것만으로 마음을 조종했다고. 이제 요요는 내 경호 고양이야. 내가 어디 가든지 하루 종일 따라오잖아. 요요는 정어리 샌드위치가 든 밀리의 주머니에 머리를 비비고 있었어요. 흥, 요요는 그냥 네 정어리 샌드위치를 먹고 싶었을 뿐이야. 글쎄, 과연 그럴까?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난 거울에 비친 나를 노려보아서 거울에 금이 가게 했어. 그리고 공원에 있는 동상을 노려보았지. 밀리방 거울에 커다란 금이 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공원의 동상에도 금이 가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어젯밤에는 달을 노려보았어. 하지만 달은 달라진 게 없잖아. 그게 네 특별한 능력을 증명해 줄 순 없어. 그래? 그럼 이건 어때? 내가 사탕 가게에 가서 토니 아저씨를 노려보는 거야. 그리고 아저씨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탕을 몽땅 주게 하는 거지. 밀리는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나, 밀리 누나랑 다시 놀아도 돼? 귀가 솔깃해진 빌리가 물었어요. 안 될 것도 없지. 밀리가 우리를 조정하지 않는다고 약속한다면 말이야. 그런데 밀리, 넌 토니 아저씨한테 출입금지 당했잖아. 잊지도 않은 사탕을 만들어달라고 조른다고 말이야. 문제없어. 내가 출입금지 당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게 하면 되니까. 밀리는 의기양양하게 길을 나섰어요. 밀리는 토니 아저씨 가게로 들어가 곧장 계산대로 향했어요. 나와 밀리는 현관에서 기다렸지요. 밀리는 계산대에 있는 토니 아저씨를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토니 아저씨는 사탕을 정리하느라 밀리가 온 줄도 몰랐어요. 밀리는 토니 아저씨를 계속 노려보았어요. 노려보고 노려보고 또 노려보았지요. 그러다 마침내 토니 아저씨가 밀리를 돌아보았어요. 무엇을 줄까? 토니 아저씨가 밀리에게 물었어요. 밀리의 특별한 능력이 증명된 셈이에요. 신이 난 빌리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기 시작했어요. 혀에서 톡톡 튀는 아이스크림, 감초 과자, 설탕 과자, 발바닥 과자. 어떤 사탕을 찾니? 토니 아저씨가 다시 물었어요. 밀리는 계속해서 아저씨를 노려보았어요. 휘파람 막대 사탕 색깔이 바뀌는 작은 괴물 젤리, 쫄깃한 과일과 마시멜로, 누나에게 줄 27개의 아기 모양 젤리. 빌리는 계속 노래를 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토니 아저씨가 아무 말 없이 노려보고 있는 밀리를 자세히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기억해낸 듯 이렇게 말했지요. 맞아. 넌 출입금지잖아. 넌 이제 완전히 출입금지야. 그렇게 눈을 부릅뜬 눈은 뭐니? 네가 무엇을 하려는지 난 잘 모르지만 내 가게에서는 절대 안 돼. 밀리는 어쩔 수 없이 가게 밖으로 나왔어요. 왜 효과가 없지? 빌리가 물었어요. 좀 더 연습이 필요해. 밀리는 이렇게 말하곤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손뼉을 치며 말을 이었어요. 맞아. 세실리 할머니를 상대로 연습하는 거야. 세실리 집은 사탕가게 앞에서 겨우 두 집 건너에 있었어요. 세실리 할머니는 늘 창가에 놓인 푹신한 의자에서 졸고 있었어요. 이리 와, 수잔, 빌리, 괜찮을 거야. 나만 믿으라고. 밀리가 말했어요. 난 내 특별한 힘을 발휘해서 할머니가 세실에게 맛없는 야채죽을 매일매일 먹이도록 할 거야. 밀리는 세실네 집 창문 유리에 얼굴을 바짝 댔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악동 세실이 나타나 소리쳤어요. 이봐, 뭐 하는 거야? 우리는 모두 깜짝 놀라 꽥 소리를 질렀어요. 요요는 도망가 버렸고요. 밀리의 경호 고양이라더니 어떤 종류의 경호원인지 알만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밀리가 세실에게 말했어요. 그러나 유리창에는 커다란 얼굴 모양의 잼자국이 있었고 잼 범벅이 된 얼굴은 밀리뿐이었지요. 세실의 얼굴이 험상궂게 변하자 빌리가 밀리의 편을 들며 말했어요. 밀리 누나는 그냥 형네 할머니를 노려보려고 했을 뿐이야. 밀리 누나의 눈은 빙글빙글 도는 특별한 능력이 생겨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랬어. 그렇지만 나한테는 그렇게 못할걸? 세실이 으르렁거리며 말했어요. 물론 할 수 있어. 밀리도 으르렁거렸죠. 세실과 밀리가 다투는 소리에 세실의 할머니가 잠에서 깨고 말았어요. 할머니는 킁킁거리며 밖으로 나와서 세실의 셔츠 뒷자락을 잡아 집 안으로 끌고 갔어요. 세실의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히기 직전 밀리가 소리쳤지요. 내일 쉬는 시간에 봐. 그때 너를 노려봐주마.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해. 밀리는 우편함에 입을 들이밀고 소리쳤어요. 지금까지 세실에게 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밀리는 조금 더 걱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기양양하게 말했죠. 봤지? 세실을 집안으로 끌려가도록 한 건 나야. 세실의 할머니는 지금 세실에게 끔찍한 야채죽을 먹이고 계실 거야. 다음 날 밀리는 선글라스를 쓰고 학교에 왔어요. 자신의 특별한 능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했지요. 하지만 선생님의 꾸지람을 듣고 선글라스를 벗어야 했어요. 밀리와 세실의 눈싸움에 관한 이야기는 곧 학교 전체에 퍼졌어요. 아이들은 아침 내내 눈싸움에 관해 떠들었고요. 점심시간이 되자 세실과 밀리를 동그랗게 애워쌌어요. 내가 이기면 너는 내 하인이 되고 영원히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밀리가 말했어요. 아이들은 모두 크게 환호했어요. 세실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내가 이기면 너는 더 이상 말썽꾸러기 밀리가 아니야. 요조숙녀 밀리가 되어야 해. 세실이 짓궂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러자 주위를 둘러싼 아이들 모두 숨을 크게 들이켰어요. 요조숙녀 밀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드디어 밀리와 세실은 눈싸움을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모두 숨을 참고 둘을 지켜보았죠. 세실과 밀리는 서류를 노려보고 또 노려보았어요. 시간은 점점 흘러갔지만 두 사람 모두 꼼짝하지 않았어요. 점점 지루해진 아이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어떤 아이들은 축구를 하러 갔고 또 아이들은 교실로 들어갔지요. 하지만 세실과 밀리는 털끝만큼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두 사람 곁에는 나와 빌리만 남아있었어요. 우리는 잔뜩 긴장한 나머지 거의 숨도 못 쉴 정도였어요. 밀리와 세실은 코가 거의 닿을 만큼 가까이 서서 서로를 계속 노려보았어요. 만약 둘 중 하나가 재채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 빌리가 속삭였어요. 그때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끝을 알리는 종을 울리기 위해 교실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다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아이들은 소리를 질렀고 그 소리에 놀란 밀리가 눈을 깜빡이고 말았어요. 아하! 내가 이겼지! 세실이 소리쳤어요. 선생님은 지나가던 고양이 요요에게 걸려 넘어진 거였어요. 아이들은 모두 요요를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요요는 아이들 사이를 잽싸게 빠져나가더니 학교 정문 옆 커다란 나무 위로 훌쩍 올라가 버렸어요. 요유를 잡지 못한 아이들은 다시 선생님에게 달려갔어요. 혹시 또 선생님이 뒤로 넘어졌거나 다른 재미있는 일이 생겼는지 기대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선생님은 무릎만 조금 다쳤을 뿐이었어요. 상처에 파란색 반창고를 붙인 것으로 끝이었지요. 아이들은 오후 내내 선생님 무릎에 붙은 반창고를 구경하며 보냈어요. 그 덕분에 밀리가 눈싸움에 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우리와 밀리만 빼고 말이지요. 밀리는 집으로 오는 내내 아무 말이 없었어요. 밀리 누나, 너무 실망하지 마. 빌리가 말했어요. 우리한테는 계속 장난쳐도 괜찮아. 내가 위로했지요. 고맙지만 이젠 됐어. 밀리는 시무룩하게 대답하며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우리는 집 밖에서 밀리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잠시 뒤 밀리가 집 밖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밀리는 더 이상 말썽꾸러기 천방지축 밀리가 아니었어요. 밀리는 정말 평범한 애처럼 보였어요. 깨끗한 얼굴에 단정하게 빗은 머리 그리고 하얀 레이스가 달린 양말까지 신고 있었어요. 나는 놀라움을 참고 말았어요. 밀리, 우리 땅굴에 가서 놀자. 하지만 밀리는 고개를 저으며 힘없이 대답했어요. 안 돼. 땅굴에서 놀면 하얀 양말이 더러워지거든. 밀리는 문을 닫고 다시 들어가 버렸어요. 나는 우편하며 얼굴을 들이밀고 소리쳤어요. 밀리, 우리랑 같이 놀자. 그러자 이런 목소리만 되돌아왔어요. 다른 집 우편함에 대고 소리치는 건 실례야. 빌리와 나는 입이 떡 벌어져서 다물지 못했어요. 밀리 없이 땅굴에서 노는 것은 조금도 재미가 없었어요. 우리는 밀리가 그 레이스 양말을 신지 못하게 해야 했어요. 밀리가 다시 천방지축 말썽꾸러기가 되도록 말이에요. 무언가 방법을 생각해내야 해. 빌리는 잠시 생각이 잠기더니 말했어요. 그 하얀 레이스 양말을 훔치는 거야. 아니면 세실 형네 그 집 문을 초강력 접착제로 붙이는 건 어때? 그럼 세실 형이 집 밖으로 나와서 밀리 누나를 놀리지 못할 거 아니야. 그것도 아니면 밀리 누나에게 귀마개를 주는 건 어떨까? 그때 퍼거슨 아저씨가 울타리 너머에서 외쳤어요. 너희들 혹시 우리 고양이 요요 못 봤니? 아침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는구나. 우리는 밀리를 잠시 접고 요요를 찾으러 나섰어요. 차 밑도 보고 쓰레기통도 들여다보았지요. 토니 아저씨네 가게도 들여다보았지만 금세 쫓겨났어요. 그때 빌리가 요요를 마지막으로 본 곳을 기억해 냈어요. 바로 학교 정문 옆 나무 위였죠. 우리는 곧장 학교로 달려갔어요. 정문 옆 나무 꼭대기에는 정말로 요요가 큰 소리로 야옹거리고 있었어요. 배가 고픈가 봐. 빌리가 말했어요. 밀리를 데려오자. 예전 같진 않지만 밀리라면 어떻게 할지 알 거야. 밀리는 우리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 비상사태임을 알아챘어요. 밀리는 곧장 집 밖으로 뛰어나와 옷을 갈아입고선 학교를 향해 돌진했어요. 우리는 정문 옆에 서서 높은 나무 위를 올려다보았어요. 요요는 나뭇가지 사이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이 세실이 다가와 말했어요. 이게 누구야? 말썽꾸러기 밀리가 레이스 양말을 신고 요조 숙녀 밀리가 됐네. 밀리는 얼굴을 크게 찌푸리더니 갑자기 예전처럼 소리를 쳤어요. 난 너보다 먼저 저 나무에서 요요를 내려오게 할 수 있어. 그건 내가 할 소리야. 내게 할래? 세실도 크게 말했어요. 좋아. 만약 내가 요리를 먼저 내려오게 하면 난 다시 말썽꾸러기 밀리가 될 거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천방지축 말썽꾸러기 밀리 말이야. 세실이 먼저 나무 위로 기어올라갔어요. 그러다가 발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큰 가지를 꽉 끌어안고는 크게 소리쳤지요. 떨어질 것 같아. 꼼짝 못하겠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밀리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바로 정어리 샌드위치였지요. 냄새를 맡은 요요는 가지 위를 펄짝펄짝 뛰더니 세실의 머리를 밟고는 나무 아래로 뛰어내렸어요. 요요는 밀리의 손에서 정어리 샌드위치를 받아 물고는 집을 향해 뛰어갔어요. 나와 빌리는 환호하며 박수를 쳤지요. 밀리는 세실에게 소리쳤어요. 어때, 세실? 내가 이겼지? 밀리, 나 좀 도와줘. 나 혼자 여기 두고 가지 마. 부탁이야. 세실은 밀리를 향해 애원했어요. 글쎄, 혹시 모르지? 그러다 있다 보면 누가 구해줄지 말이야. 밀리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우리는 세실의 아빠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세실의 아빠는 곧장 사다리를 가지고 와서 세실을 구했어요. 그런 다음 세실이 이렇게 말하도록 시켰어요. 밀리야, 고마워. 이렇게 해서 세실은 나무에 오르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우쳤지요. 수잔, 빌리, 올챙이가 잔뜩 있는 굉장한 연못을 알아냈는데 같이 갈래? 우리는 밀리의 뒤를 따라 신나게 달려갔어요. 밀리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엉망이 되었고 머리는 잔뜩 헝클어졌어요. 우리는 밀리의 하얀 레이스 양말에 올챙이와 개구리 알을 담아서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 모습을 본 밀리의 엄마는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아, 그나마 다행이구나. 적어도 그 이상하게 노려보는 표정은 없어졌으니 말이야.